거짓말 안 해. 시작됐어 내 안에서 위험한 신호를 보내. Don't be afraid, love is the way. Shorty, I've got it. You can call me monster. I'm tripping in your heart, babe.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. 그래 넌 미쳤다 미케. 널 망쳐 놓을 거야. 버리는 게 I'm sorry. You make me so crazy. You know you do. Yeah, 모두 날 두려워해. So I'm untouchable man. 근데 내 진심은 왜 결국에 날 거부 못해. 숨어서 저보다가 깜짝 놀라지. 내게 난 티노미가 빛난 내 존재의 일부. 날 그대로 받아들여. 너의 두려움 걱정은 접어두려. 네가 견딜만한 고통을 누려. 더 깊이 빠져들어. 널 맘대로 가지고 놀아. 내 손에서 맘껏 놀아. 도망가지 마난 영원히 맴돌아. You can call me monster. I'm tripping in your heart, babe.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. 쳐놓을 거야. 네 맘속에 각인된 채 죽어도 영원히 살래. Kinko, you call me monster. 네 맘으로 들어갈게. Creeping, creeping, creeping, creeping, creeping, creeping, creeping. Yeah.